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하여 15일 중국 주재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왕가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지재룡 중국 주재의 우리나라 통영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13일 중국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을 위한 연회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